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마틴 루터 킹입니다. 킹은 어려서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였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한 모욕과 차별을 당했어요. 그에게 평생 소망은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었죠. 그렇다고 흑인을 차별하는 백인을 미워하거나 따돌리지 않았어요. 진정한 화해는 오로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틴 루터 킹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틴은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에 갔어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어요. 어머니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찬송가도 불렀어요. 목사인 아버지의 설교도 빼놓지 않고 들었어요. 사람들은 아버지가 한마디를 마칠 때마다 아멘 하고 소리쳤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마틴은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나도 크면 아버지처럼 훌륭한 연설을 할 거야. 마틴은 집 근처 가게집 아이와 친해졌어요. 둘이는 매일 뒷마당에서 야구를 하며 놀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궁금해진 마틴은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백인과 검둥이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친구의 어머니는 쌀쌀맞은 표정으로 문을 쾅 닫았어요. 깜짝 놀란 마틴은 우두커니 서서 자기 손을 내려다 보았어요. 검은색 물감이라도 칠한 듯 새까맸어요. 생각해보니 친구의 손은 밀가루처럼 하얀색이었죠. 마틴은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고 훔쳐도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마틴은 커가면서 자신이 검다는 걸 하루도 잊을 수 없었어요. 동네 어딜 가나 백인 전용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거든요. 백인 전용이란 피부색이 하얀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흑인은 백인이 가는 공원이나 도서관에 갈 수가 없었어요. 시내에 있는 상점이나 식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다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컴컴하고 구석진 곳이었죠. 어머니 말씀이 미국 남부에는 흑인을 차별하는 법이 있기 때문이래요. 마틴은 검다는 이유로 이런 차별을 받는 게 기분 나빴어요. 아무리 씻어도 하얘지지 않는 검은색 피부가 싫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틴, 너는 누구 못지않게 훌륭한 아이란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집을 떠나 미국 북부로 갔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 담배 농장에 간 거예요. 북부는 남부와 아주 달랐어요. 흑인도 돈만 있으면 원하는 식당이나 가게에 갈 수가 있었어요. 백인과 흑인이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보았어요. 농장에서 일하는 백인 동료들 역시 친절했어요. 마틴은 자유로운 북부가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싫을 정도였죠. 부모님께 계속 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편지도 썼어요. 하지만 곧 생각을 바꾸었어요. 흑인과 백인이 사이좋게 어울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남부에서도 언젠가 흑인과 백인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마틴은 북부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늘 깔끔한 모습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바지는 반듯하게 다려서 입고 구두는 반들반들 윤이 나도록 닦아서 신었어요. 외출하기 전에는 항상 거울을 보며 꼼꼼히 차림새를 살폈어요. 유달리 멋부리기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백인들이 흑인들은 시끄럽고 무례하고 지저분해! 라고 말하기 때문이었어요. 마틴은 백인 친구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흑인을 대표하듯이 의젓하게 행동했어요. 흑인도 백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어느 날 마틴은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강연을 들었어요. 총칼을 쓰지 않고 영국에서 인도를 독립시킨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 간디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샀어요. 미움이 가득 찬 마음으로는 적을 이길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랑만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틴은 흑인을 괴롭히는 백인을 사랑할 자신이 없었어요. 때리는데 맞기만 한다면 비겁하게 보일 것 같았어요. 오랜 고민 끝에 간디가 옳다고 믿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날 미워할 테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날 사랑할 테니까요. 우리는 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대학을 졸업한 마틴은 목사가 되었어요. 북부에 있는 교회 두 곳에서 와달라고 했어요. 남부에 있는 교회에서도 와달라고 했어요. 북부로 간다면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남부로 간다면 또다시 지긋지긋한 차별을 견디며 살아야 해요. 마틴은 남부에서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몽고메리로 갔어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남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틴은 주눅든 흑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차별이 없어질 거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마틴은 아버지처럼 훌륭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몽고메리에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예요.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백인 한 명이 앉을 자리가 없자 로자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어요. 남부에서는 항상 흑인이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거든요. 로자는 싫어요 하고 잘라 말했어요. 이 일로 로자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몽고메리 흑인들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흑인도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기 전에는 버스를 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마틴은 기꺼이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의 대표가 되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업신여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더는 이런 대접을 받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몽고메리의 흑인들은 한마음이 되어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버스는 텅텅 비었고 거리는 걸어다니는 흑인들로 넘쳐났어요. 그러자 백인들이 마틴을 못 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교통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었어요. 집에다 폭탄을 터뜨려 하마터면 아내와 아이들이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왔어요. 마틴은 화가 나면서도 무서웠어요. 버스 타지 않기 운동을 그만두고 싶었어요. 깊은 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왔어요. 마틴, 정의를 위해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백인들은 버스를 타지 않는 흑인들을 비웃었어요. 비라도 내리면 금방 버스를 타게 될 거라고 큰 소리 쳤어요.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흑인들은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햇볕이 뜨거운 날에도 눈이 오는 추운 날에도 걸었어요. 아이들도 걷고 노인들도 걸었어요. 마티는 이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불렀어요. 아무리 먼 길을 걸어도 하나같이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결국 백인들은 흑인들도 앉고 싶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언젠가 역사책에는 이렇게 쓰여질 것입니다. 몽고메리에는 양털 같은 머리털과 검은색 피부를 가진 흑인들이 살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일어선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다. 몽고메리의 승리는 미국 남부를 뒤흔들었어요. 둑이 무너져 물이 쏟아져 내리듯이 수많은 흑인들이 거리로 거리로 달려나와 차별을 없애라고 외쳤어요. 마틴은 그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백인들은 한때 노예였던 흑인들을 똑같이 대할 수 없다고 했어요. 경찰과 판사들은 겁없는 흑인들을 혼내주겠다고 눈을 부라렸어요. 시장과 주지사들은 시위를 그만두라고 했어요. 하지만 흑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자유는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얻고자 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백인들은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300년 이상 기다려왔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흑인들은 경찰에게 얻어맞고 피를 흘렸어요.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집과 교회에서 폭탄이 터져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화가 난 흑인들은 힘으로 맞서 싸우자고 했어요. 때리면 같이 때려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틴은 힘으로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백인은 흑인의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형제라고 설득했어요. 사랑만이 이 모든 분노와 미움을 끝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자고 했어요. 미움과 분노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사랑의 찬란한 햇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흑인들의 시위는 곳곳에서 계속되었어요. 마틴은 수도 워싱턴에 모여 흑인들의 꿈을 널리 알리자고 했어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서로 나누자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으로 몰려들었어요.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몰려들었어요. 워싱턴 광장을 메운 사람들은 거대하게 출렁이는 파도와 같았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처럼 손을 마주잡고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내 꿈이 실현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침내 워싱턴의 의회 의원들은 흑인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어요. 몽고메리에서 시작된 흑인들의 저항운동이 10년째 되는 해였죠. 남부에서는 백인 전용이라는 팻말이 사라졌어요. 흑인 어린이와 백인 어린이가 공원에서 함께 뛰놀았어요. 이제는 백인들도 마틴을 좋아했어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마틴을 존경했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갔기 때문이에요. 총칼과 주먹이 아니라 사랑으로 싸우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서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이 영광스러운 상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흑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다 함께 받는 상입니다. 마틴은 흑인을 위해서만 싸우지 않았어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과 일자리를 달라고 싸웠어요.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에 반대한다고 외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마틴이 쓸데없는 데까지 나선다고 비난했어요. 양심에 따라 말하는 마틴을 두려워하면서도 미워했어요. 결국 마틴은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 죽고 말았어요. 겨우 39살이었어요. 나는 나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곤 합니다. 그날이 오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전쟁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 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마틴의 아내 코레타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온갖 차별과 폭탄 세례까지 이겨냈지만 이번만큼은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마틴의 늙으신 부모님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고통받는 흑인들을 보고 늘 마음 아파하던 아들을 생각하며 흐느껴 울었어요.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도 슬픔에 빠졌어요. 미국 의회는 마틴의 생일인 1월 셋째 월요일을 국경일로 정했어요. 마틴의 무덤 앞 비석에는 마틴이 즐겨 부르던 노래가 새겨졌어요. 마침내 자유를, 마침내 자유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마침내 나는 자유를 얻었네.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